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나무는 가지의 열매가 맺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쓴 표현은 전지하는 것과 같이 가지를 쳐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는 아예 가지를 꺾어서 없애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어디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매 맺는 가지들은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제하여 버리신다는데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나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가 구별되어질 거죠. 성경에 일괄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다면 마지막 날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별되어지는 날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지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열매 맺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그렇지 못한 가지가 구별되어지는 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지막 날은 결국에 두 가지로 구별되어져요.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남자냐, 여자냐, 아시안이냐, 뭐, 서양인이냐, 뭐 아프리카 사람이냐 남미 사람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배워. 안 믿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면으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또 예수님 앞에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는 결국 불에 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물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신앙적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5절, 4절과 5절에는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너희 안에 거한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킬,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과 15장의 말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거룩함으로 맺혀져 가는 것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불사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던져 불에 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이것은 물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뭐 공부하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첫 번째 발걸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8절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 내일 말씀을 미리 잠깐 묵상해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또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이번 주에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텐데, 어저께 목자님들은 공부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가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마지막 날 불사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는 이 거한다는 표현도요, 안다, 있는다 라는 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동적인 표현입니다.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과정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저 사람 말씀 참 많이 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뭐 하는 걸까요?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TV 프로를 봤는데요. 어저께 제가 무슨 요리, 뭐 이렇게 식당, 이렇게 백종원이라는 한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있는 좀 어려운 식당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프로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종원이라는 분이 요리 전문가고 식당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막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름 맛있게 하는 법을 배웠는데 어떤 음식점에 아직 그것이 몸에 익기도 전에 손님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이분이 손님을 빨리 치러야 되니까 손님을 치른다고 하다가 배운 방법대로 안 하고 그냥 옛날 방법대로 음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손님을 막 정신없이 치렀어요. 배운 방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손님을 치를 자신이 없으니까 예전 방법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백종원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것을 다 TV로 보고 다시 그분과 만나서 좀 따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세상에 이제 TV에 나가고 손님들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자기한테 이렇게 솔루션을 받고 어떤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손님을 빨리빨리 치루어내는 게 목적이 돼서 장사하려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배운 대로 안 하고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딴게 아니라 그 백종원이라는 분이 한 한마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를 몰라서 손님들을 예전 방법 그대로 한 거는 그냥 부족한 거에 불과한 거다. 그런데 이제는 맛있게 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옛날 방법 그대로 하는 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더큰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예수 안 믿고, 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목회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우선이어야 되는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인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지,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 모른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면서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과 연결되면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말씀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게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공부도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하고 나누다 보면 내 삶과 무관하게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삶과의 괴리가 너무너무 많아질까봐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말씀은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하기 이전에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를 하고 정신없이 말씀 전하는 삶에만 갇혀져 버리다 보면 삶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말만 남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만 그저 메아리치다 사라질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만 남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목자들도 계시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봐요.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함부로 오해하기도 하고 실제로 무언가 잘못하면 더 가혹하게 정죄받기도 하죠.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기대하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을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날 칭찬받고 영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